조선노동당 조항윤회 부위원장들인 김기남 동지, 최태복 동지, 김평회 동지, 오수용 동지를 비롯한 당 조항윤회 책임 일꾼들이 12일 태양절 경축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의 숙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.